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며 200일 전투에서 용이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한 평안남도, 황해남도, 자강도, 함경남도 군중대회가 2일과 3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습니다. 대회들에서는 보고에 이어 노동계급, 농업근로자, 청년, 지식인 대표들이 토론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역사 속인 당제 7차 대회가 펼친 진로 따라 200일 전투의 진군길에서 새로운 기록, 새로운 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자강력 제일주의를 필승의 보금으로 틀어지고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 때 대해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어 군중 시위들이 있었습니다.